같은 하이 끝은 악마 같은 바이 매번 미칠 듯한 하이 뒤엔 뱉어야 하는 프라이스 이건 답이 없는 테스트 매번 속 절하듯 yes 딱한 감정에 너게 얼어 죽을 사랑해 yeah. Here I come kicking it out 가장 독한 걸로 줘 뻔하디 뻔한 그 love 보내놔봐 give me some more 알아서 매달려 벼랑 끝에 한마디면 또 like 해볼래 해 그 따뜻한 떨림이 새빨간 설렘이 마치 해변 끝까지만 you might not get in it Look at me, look at you 누가 더 아플까 you smile 누가 you are 내 눈에 빛나물 흐르게 떠나면 썼어 누가 you are 날 어떡해 I'm not sorry, now the